generation.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. Go! Oh! Oh! Oh! Oh! got a boy, awesome boy, 완전 반했나봐. 아내 왕자님, 언제 이 몸을 과로와 주실텐가요. 하얀 꿈처럼 널 품에 안아 얼려 날아가주시겠죠. 난 깜짝 놀랐냐, 그 사람은 예민하지 궁금한데 완전 맘에 들어. 절대로 알려지 그치 우리 지키건 지키자 아낌없이 그림을 묻어가질 때까지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.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